태양절에 점하여 헤스스 델 로수 앙헬레스 아이스의 소똘롱고 주조 쿠바 공화국 특명전권 대사가 26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연회에는 김용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계 부문 일꾼들이 초대됐습니다. 쿠바 공화국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헤수스 델 로수 앙헬레스 아이스의 소똘롱고 특명전권 대사는 연회 소환 연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불세출의 혁명가 쿠바인민의 가장 친근한 보시시였다고 하면서 그의 혁명 사상은 오늘도 온누리에 빛을 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바인민은 앞으로도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해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정예비협에 지지와 연대성을 보낼 것이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한 전호에 서 있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그는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 연설한 김용대 부위원장은 쿠바 동지들이 해마다 우리 인민과 함께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함없는 흠모의 표시로 된다는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는 존경하는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쿠바 정부와 인민이 미국의 악랄한 고립압살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빛내어 나아가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